간첩 산중 늙은 범 살진 안개를 물어다 놓고 애어르고 논인다 간다 일락 서산 해는 뚝 떨어져 월출 동영 에 가리 손네 말 리 창 황당 산으로 나간다 앉은 꾀꼬리 제비만 여겨 후린다 아이 비만 하